원하는 건 완성 짓거리 수로 확실해지는 비전의 목표 Hold on tight 흔들린 적 없이 높은 절벽 쉽지 않은 길을 걸어매는 Breaking the wall We run beyond the darkness